강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27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역사적인 보고에서 온 혈의가 소원하는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도세우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또렷이 천명해 주시었다고 하면서 저국 통일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필생의 염원과 뜻이었으며 저국 통일 3대 헌장에는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분열된 저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과 불면불 류의 헌신과 로고가 집대성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북남 경제 협력에 앞장섰던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되어 절망 속에 허둑이고 있는가 하면 민족 공동의 번영에 이바지해야 할 노력과 제보들이 동족 대결에 소모되는 가슴 아픈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다만은 북과 남 사이의 합의들이 중실이 이행됐더라면 북남 관계는 오늘과 같이 최악의 파국 상태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며 민족 공동의 번영을 위한 길에서는 이미 커다란 전진이 이룩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은 북과 남이 힘을 합칠 때 우리 민족은 능히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은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당제 7차 대회에서 밝혀주신 조국 통일 노선과 방침을 민족 최고의 유일한 통일 강령으로 높이 받들고 민족 자주와 민족 대단결의 억센 힘으로 이 땅 위에 강성 번영하는 통일 조국을 기어이 일도 세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